물 흐르듯 한다. 쉽게 진행된다는 뜻으로 종종 쓰는 말이죠. 하지만 물이 쉽게 술술 흘러간다는 것은 오해인지도 모릅니다. 실은 물도 뼈가 부서지게 힘을 쓰면서 겨우겨우 흐르는 건지도 모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부딪히고 부서지고 절벽에서는 눈 딱 감고 뛰어내리고 또 가끔은 사람들이 던지는 오물에 더러워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잔잔한 표면 아래 구구한 속사정을 감추고 있는 것이 어디 물뿐이겠습니까? 묵묵히 서 있는 것 같은 나무도 실은 철 따라 살아가느라고 엄청 용을 쓰고 있겠죠. 때 맞춰 색깔 바꾸고 잎을 떨고는 그 나무들을 보면 소리 없는 움직이지 않는 그 치열함에 경건해집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진 씨 듣고 계세요? 신청곡 오늘 첫 곡으로 골랐는데요. 영화 추억의 첫사랑 Stealing Home 중에서 데이비 포스터의 곡 Stealing Home 띄워드렸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본 영화들은요 그 영화 전체적인 줄거리보다 장면 하나하나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그 느낌이 딱 살아나는데 추억의 첫사랑도 그래요. 조디 포스터가 그 조디 포스터를 사랑하던 그 꼬마 소년 소년의 손을 잡고 그 바닷가에서요 막 바다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그 순간 빛이 막 부서지잖아요. 그 찬란한 그 순간이 이렇게 항상 마치 찰칵하고 사진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네요. 지난 한 주 힘드셨어요?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보니까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가을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그런지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시간까지 일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깨어 계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사연도 담아있고요. 아니면 그날 하루 동안 다 못한 일들의 그 무게에도 짓눌려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희찬 씨, 제가 이 스텔링 홈을 첫 곡으로 띄워드려서 혹시 생각나는 분 안 계세요? 두 분 누님이요. 대학교 때 그 선배 누님들이요. 송이 누나, 민경이 누나. 학교 생활에서 정말 희찬 씨를 많이 이끌어주신 분들이잖아요. 1학년 때 멋모를 때, 첫사랑이 슬퍼할 때 누나들에게 하소연도 하고 울고불고 징징거려도 누나는 친동생처럼 달래주고 얼래주고 그랬다면서요. 맨날 자학하면서 난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이렇게 말하는 희찬 씨에게 민경이 누나는 이런 엽서 사연을 보내줬죠. 찬아, 하루 동안 너 자신을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비워두고 있니?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뒤로 미루지는 않니? 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그러면 네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야. 이 엽서를 희찬 씨는 늘 책상 앞에 두고 보신다 그랬죠? 이렇게 싸늘해질 때쯤 그 누나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김희경 씨, 아침에 일어나시기, 아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 너무 힘들고 또 그러고 보면 하루를 시작하시기 너무 힘들다고 하셨죠? 방법을, 3시에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고 잔다. 더 독한 방법으로는 가고 싶은 화장실을 억지로 참고 자는 것이다. 젖먹이 아기를 둔 엄마들은 아기가 3시쯤이면 맘마를 찾게끔 길들이면 되고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풋내기 연인들은 매일매일 3시에 전화를 걸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정원임 씨가 오프닝 때 여러분 일어나세요 하고 큰 소리로 우리를 깨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제가 어떻게 단잠을 깨워요. 사실 저도 잠이 많거든요. 근데 하루 정말 고단하게 일하고 와서 자는데 그걸 깨워요. 이거 하나 듣자고. 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요. 주무실 분은 제 목소리 자장가 삼아서 그냥 주무세요. 그리고 그냥 FM 영화마 옆에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러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희경 씨 말씀대로 새벽 3시에 우리 모두 깨어있으리라는 믿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시간에 내가 아닌 미지의 사람들이 함께 듣고 있을 거라는 설레임. 그 상상만으로도 끈끈한 연대의 힘.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FM 영화음악으로 오시는 길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600호 FM 영화음악 정원임입니다. 담당자 앞. 편지나 엽서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우편번호는요. 150-600번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www.imbc.com 라디오로 들어오시고요. 또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로 들어오시면 돼요. 굉장히 반가운 이름들이 많아서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 사연들 만날 때마다 옛 친구들을 만나는 기분도 들고요. 또 새 친구들도 만나서 기분이 좋은데요. 배성문 씨 듣고 계세요? 산사의 아침, 이에 불은 보통 새벽 3시 30분경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불을 준비하는 스님들은 더 일찍 일어나시겠지요. 저는 카톨릭 신자지만 종파를 떠나서 그분들의 청정한 삶에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 동시에 이 시간에 깨어있을 FM 영화음악 애청자분들께도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은임씨, 저도 깨어있습니다. 느낌표를 막 찍어주셨는데요. 깨어계신 모든 분들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블랙 레인 중에서 이기팝의 음성 듣고 싶었어요. Living on the edge of the night.잘 들으셨어요? 신청곡 영화 블랙 레인 중에서 이기팝의 음성 띄워드렸습니다. 아, 제목이 Living on the Edge of the Night이었죠? 저기요, 이기팝의 음성을 들으면 항상 그 연기가 생각이 나요. 연기, 담배 연기, 안개, 안개 낀 새벽 혹은 담배 연기 자욱한 카페가 생각이 나고요. 이기팝 아저씨 좀 꼭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배철수 씨를 좀 닮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외화 자금 뒤를 끝낸 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글을 씁니다. 박진규 씨 지금도 듣고 계세요? 제가 은행 본점으로 출근할 때 남대문 인력시장 앞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선택되지 못한 일일 노동자분들이 힘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허망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을 매일 봅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의 자식, 남편, 또 아버지일 텐데 하루 일을 못하시고 허탕을 치면 생계는 어떻게 꾸려가실까 사뭇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박진규 씨는 참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왜냐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도 달리 보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빠고 라는 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게 고단할까, 적개가 얼마나 무거울까, 그 뒷모습이 다시 보이거든요. 김보름 씨 아버지도 그러시네요. 어제 새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을 깼습니다. 이를 보고 화장실을 나오는데 누군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누굴까 하는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고 보니 아빠였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아빠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돈 벌러 간다고 웃으시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희 아빠는 지금 10년 이상 운전을 해오신 개인 택시 기사님이세요.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손님들이 없다고 아끼면서 살자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일 나가시는지는 몰랐거든요. 연세도 있는데 계신데 그리고 새벽 공기는 너무 차가운데 전 며칠 전 늦잠 때문에 학교 강의 늦어서 택시 타고 학교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반성되더라고요. 부지런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 띄워드릴게요. 김성택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스노우맨 중에서 Walking in the Air. I realized that they were flying. 들으셨어요? 아, 양희찬 씨, 고범석 씨, 영화 까마귀 기르기 중에서 Forget the bus, 당신이 떼어낸다면, 자넷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띄워드린 곡은 스노우맨 중에서 Walking in the Air였고요. 저는 이 Walking in the Air라는 곡만 들으면 이렇게 맑은 소년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민연홍 씨가 아이디가 천사라서 그런지 이 곡 들으면 민연홍 씨가 이렇게 정말 떠오르죠? 창신동에서 비디오샵을 운영하는 처자 최상희 씨 지금도 비디오샵에 계세요? 늦은 시간에 가게 정리할 일이 있어서 방송 열심히 듣는다고 하셨는데 야 최상희 씨 비디오 많이 보시고 되게 좋겠다. 나중에 영화 감독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희 청취자들 보면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지금 영화 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양희찬 씨도 영화제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다 그러셨는데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김혜경 씨였나요? 희경 씨였나요? 제가 성함만 기억을 하고 지금 그 사연을 뽑은 종이는 없는데 지역방송국에서 영화음악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동업자라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동종업계의 종사자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반갑네요. 저 따끔한 모니터 부탁드릴게요. 저기 영화 음악 궁금합니다 하고 물어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이미희 씨, 러브 에세트라 중에서 남자 주인공이 가라오케에서 부른 노래 궁금하다고 하셨죠? 그 제목도 러브 에세트라인 것 같던데 맞습니다. 그 영화에 출연도 했던 셔럴 긴스버그가 직접 불렀죠. 이 노래 곧 띄워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조윤미 씨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3킹스 중에서 그 후세인 대통령으로 가장하면서 차를 몰고 나갈 때 그때 나왔던 음악. 저는 이 3킹스만 보면, 아니 사실은 이 조지 클루니만 보면 저희 선배가 생각이 나요. 홍은철 선배요. 홍은철 아나운서요. 그렇죠. 되게 닮았죠? 아, 아닌가? 이때 나왔던 음악은요. 시카고가 부른 If You Love Me Now였어요. 자, 무엇부터 띄워드릴까요? 임지은 프로듀서 먼저 띄워주세요. 아무거나. canal. Les yeux noisettes, le teint clair, tant de pièces célibataires depuis un bail. Jeune femme, état quasi neuf, tout juste 25 ans au compteur, de trois éraflures à fleurs, le capot voudrait repartir à zéro. 네,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먼저 3킹스 중에서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그리고 Love Etc. 중에서 샤를 갱스부르가 부른 Love Etc.였어요. 대학원 면접고사 잘 보셨어요? 김양현 씨?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면접고사 잘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지난 하루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유, 이거 진짜 제가 그 토요일에 그 맑은 날씨에 면접교서 보느라고 그 긴장해서 앉아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까 참 제가 더 손에 땀이 지어지네요. 그 누구시죠? 어느 분이 인터넷 게시판에 제가 얼마 전에 그녀에게를 보고 나서 춤을 췄다는 말씀을 어필 드리니까 에이 거짓말 이렇게 말씀 농담이시죠?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농담은 농담할 때 해요. 제가 사실 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 책상에요. 김원숙 화백의 그림이 붙어 있어요. 제가 붙여놨어요. 달밤의 체조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달빛이 환하게 내려주는 한밤중 숲속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우통을 다 벗은 여자. 우통을 정말 다 벗었어요. 밑에는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만든 옷을 입고 그 여자가,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미친 여자라고 하겠죠. 그 여자가 너무나 행복하게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춤을 추는 그런 그림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느껴지는 어떤 자유로움, 그리고 그 행복함, 그리고 남들은 미쳤다 할지라도 자신은 좋아서 하는 그 사람의 그 느낌이 참 좋아서 그 그림을 붙여놓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녀에게를 볼 때도 사실은 우리 사무실 사람들과 같이 봤어요. 그런데 김지은 아나운서와 지금은 중국에 가 있는 방현주 아나운서가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쯤 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영화가 끝나고 나서 다 영화 한번 다시 봐라. 그렇지 않으면 이걸 봐라 하면서 그때 그 장면을 재연을 했었거든요. 아, 우리도 달밤에 춤추면서 만나면 참 좋겠다. 그렇죠? 땅콩 지금 땅콩을 드시고 계세요. 땅콩 캐러멜 맛있죠? 이밤중에 먹는 땅콩 캐러멜. 근데 그거 전부 살로 갑니다. 정성씨 땅콩 캐러멜 대신에 다른 거 드셔보세요. 저는 밤중에 가끔 그 잔치국수에 먹거든요. 잔치국수 멸치국물 이렇게 쫙 내가지고 국수 그 소면 얹고 거기에 조금 사채를 부릴 때는 호박도 정말 이렇게 탁탁탁탁탁 잘라가지고 넣고요. 계란 얹어서 먹으면요. 속이 뜨끈하면서 가을날, 겨울날 참 좋아요. 라면 먹으면 사실 더 좋은데 밤중에 라면 먹으면 아침에 얼굴은 눈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이수연 씨, 어머니랑 아주 좋은 추억 만드셨네요. 지난주에 시골에 계신 엄마가 오셔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가을에 어울리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저희 엄마가 다른 엄마들보다 소녀적인 분이시라서 영화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냉정과 열정 사이를 보기로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엄마랑 저는 한참 동안이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탈리아의 아름다움과 그에 어울리는 음악, 게다가 너무나 멋진 남자 주인공 준세이 때문이죠. 그날 하루 너무너무 즐거운 엄마와의 데이트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듣고 싶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중에서 조윤철 씨, 최수진 씨, 이영선 씨, 이기은 씨, 김명희 씨, 김송미 씨 함께 들어요. 신청하신 곡입니다. The Whole Nine Yards. 김승훈 씨 잘 들으셨어요? 영화 인난 중에서 그레이스 엔딩 테마곡 띄워드렸는데요. 영화 음악을 맡은 미조구치 하시메의 아내 칸노 요코가 허밍으로 불렀습니다. 그 전에 띄워드린 곡은 냉정과 열정 사이 중에서 거의 오프닝 엔딩 테마처럼 쓰인 곡이었죠. The Whole Nine Yards 띄워드렸습니다. 저는 이 두 곡 들으면서 이 김재윤 씨 사연이 왜 생각이 나죠? 그 특히 냉정과 열정 사이의 그 영화 내용이나 그런 게 김재윤 씨가 올려주신 사연과 매치를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고등학교 시절, 뭐 대학 시절 친구들이랑 영화를 볼 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영화를 볼 때 너무 가까이 앉아있으면 가끔 이렇게 침을 언제쯤 삼켜야 될지 숨도 이렇게 가빠지고 그럴 때 많잖아요. 김지훈 씨가 바로 그런 추억을 올려주셨네요. 첫사랑 그녀와 함께 보았던 영화가 있는데요. 지금은 제목도 잘 생각나지 않지만 영화를 보면서 꼭 준 그녀의 손과 제 손 사이로 흐르던 땀을 잊을 수가 없네요. 글쎄 왜 손을 잡고 그렇게 힘들게 두 시간 동안 영화를 보세요. 아유 땀이 엄청 나셨겠네. 저는 예전에 대학교 때였나요? 이렇게 그냥 남자친구는 아닌데 친구 중에 남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는데 좀 야한 장면이 나왔는데 왜 어디서 이렇게 침을 삼켜야 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 기억이 갑자기 이 재윤 씨의 사연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어? 재윤 씨 이제 보니까 우리 임재윤 프로듀서랑 이름이 같군요. 예, 반갑습니다. 자, 신혼이라서 늦게까지 영화 음악 못 들을 것 같다고 하셨죠? 배정홍 씨. 아, 이런 사연 왜 올려주세요? 못 들으시면 그냥 듣지 마시지. 신혼이라서. 이렇게 막, 거기다 이렇게 막, 따옴표까지 붙이셔서. 하민철 군인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하민철 국군 아저씨. 한자는 많이 외우셨어요? 주말에, 무슨, 한자 시험? 뭐, 보신다 그랬죠? 요즘은 그런 시험들이 참 많아요. 컴퓨터도 무슨 급수, 한자도 급수 정하는 시험들. 시험만 많아진 것 같아요. 괴롭게. 여하튼 2350자를 외우신다 그랬나요?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음악 들으시면서 계속 한자 외우세요. 이왕이면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앉아서 외우는 것보다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혹은 막 춤추면서 그 동작과 이렇게 뭔가를 외우면 어떤 동작을 할 때마다 그 단어나 그 어떤 사실이 톡톡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곡 띄워드릴게요. 사무라이 픽션의 삽입곡입니다. Dance with me. 네, 영화 사무라이 픽션 중에서 Dance With Me 들었습니다. 저의 FM 영화 음악 지금 집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 그 틀을 짜긴 했는데 그 안에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을지 완전히 다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함께 참여를 하시면서 의견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FM 영화 음악이 더 풍부해지도록 더 깊이 있게 가도록 노력할게요. 일단 저의 FM 영화음악은요. 내일은 뮤직박스 5930이라고 최윤영의 영화음악 때부터 들으신 분들은 다 잘 아시죠? 아, 참 윤영 시각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저 임재현 프로듀서도 권영 음악작가와 함께 아주 근사한 음악들을 골라서 그야말로 한 시간을 또 영화음악으로 꾸몄는데요. 한 가지 컨셉으로 선곡한 영화음악으로 한 시간을 채우고 그날 선곡의 제목을 여러분께 숙제로 내주는 것. 그래서 그 결과를 다음날 같이 나눠보는 그런 순서 내일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좋은 제목들 꼭 많이 올려주세요. 이런 음악을 편안하게 듣는 순서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 영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소재를 따라가면서 영화들을 다시 보는, 다시 읽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월요일 밤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요일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월요일 27시에는요. 바로 그런 영화와 책이 만나는 그 순간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또 시네마 인사이드에서는 화제의 영화나 영화 트렌드 그리고 영화계 이슈에 대해서 김영진 기자 그 밖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순서인데요. 꼭 혹시 여러분이 영화를 보다가 이건 정말 궁금했어요.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두세 가지, 서너 가지, 백 가지 질문들이 있으면 그것들도 올려주세요. 그러면 함께 제가 그 시간에 영화 속으로 풍덩 빠져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물론 신작 영화는 소개해드리고요. 또 시네필 인터뷰라는 코너를 통해서는 화제의 영화인을 만나봅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영화감독 이재용 씨를 만나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영화인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꼭 모시겠습니다. 영화와 다른 장르의 짝짓기도 저희 영화음악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영화와 음악이 만날 때, 영화와 요리가 만날 때, 영화와 역사가 만날 때, 그리고 영화 속의 과학이야기, 영화 속의 법이야기 재미있을 것 같죠? 미니시리즈 형식으로 한번 풀어내도록 할게요.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여러분이 꾸미는 코너도 물론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만들어본 그림인데요. 여러분이 그 그림 완성해 주세요. 많은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는 그 코너를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바꿀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FM 영화음악 오늘 마지막 곡은 박진규 씨의 신청곡입니다. 듣고 계시죠? 남극무로 안탈스티카 중에서 반젤리스의 영화음악 메인 테마 띄워드립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또 좋은 아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